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도 나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지.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은 벗어나고 있네. 돌아보진 못해 내가 안타까웠어. 혹시라도 눈길 주지 마. 생각하지도 마. 또 다른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했던 그 기억들 내가